우리나라 보건기관들이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들에서는 최신 의학과학기술을 림상 실천에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해서 각종 난치성 질병 치료에서 성과를 이룩해가고 있으며 함흥종영외과 병원을 비롯한 각지의 병원들에서는 환자 치료에 이바지하는 의료기구들을 자체로 창안 제작해서 치료사업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지의 병원들과 진료소들에서는 우리나라 무상치료제의 고마운 혜택 속에서 누구나가 아무런 불편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입원실들과 치료실, 각종 후생시설들을 보다 훌륭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생산 기지들에서는 무균 무진화는 물론 설비들의 현대화가 적극 실현돼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이 높은 각종 의약품들을 생산해서 의료기관들의 제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